지난 시간에 루터 얘기했죠. 로마서 얘기. 어떻게 은혜 좀 집에 가니까 느낌 와요? 어떻게 그분이 오셔? 지난 일주일 전에 은총 속에 사셨나? 오셔야 되는데. 왜 웃어요? 왜? 오늘 한 번 더 해줘요? 거의 내가 저기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거의 이게 철학 강의가 아니라 무슨 열광하는 무슨 그 장경동 목사 분위기로 장경동 목사가 우리 동네 있는 무슨 교회 가서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볼때같이 몰려가는 것 같던데 그렇던데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점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철학사를 읽을 때나 또는 지성사를 읽을 때나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은연 중에 그 인물 중심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인물이 중요해요. 인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인물이 중요한데 한 명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인물이 그 시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마르틴 루터 같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나치게 인물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때는 적어도 인간 내면 속에 신을 들여온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신을 물론 중세 시대에는 신비주의라는 게 있었죠. 신을 직접 만나는. 근데 신을 직접 만난다 해도 그 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먼 곳에 있는 존재잖아요. 신비주의하고 중세 신비주의하고 다른 게 이런 거거든. 대신교회가.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다. 그럴 때는 머릿속에서 이제 신비주의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그 신을 중간에 어떤 사제를 매개로 하지 않고 신을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는 신비주의하고 똑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신을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 똑같다 해도 신을 내 안에 들여온다는 점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겠는데 몇몇 월등학한 개신교 신자들 보면 거의 신처럼 행동하잖아요. 보면은 신처럼 자기가 신인 양 전철에서 만나게 되는 개신교 신자 있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교 그럼 주인님 하세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하느님 얼굴을 하고 너 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의 신을 모시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무당 분위기죠. 그런 것처럼 생각해. 근데 거기서 그런저런 어떤 추잡스러운 모습을 갖다 떠올리지 말고 거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중세시대처럼 초월적인 것이 저 먼 곳에 있지 않고 내가 초월적인 것을 당겨와서 내 내면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어찌 보면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루터 얘기는 굉장히 겸손의 신앙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만한 것일 수 있고 당겨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있잖아요. 내가 내 안에 신을 모실 수 있다는 것. 네? 은혜 받았다는 말 하잖아요. 그게 신을 모시는 거거든. 내 안에 신을 가져올 수 있고 내 주관 속에서 내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관 속으로 내면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은 일종의 아주 커다란 사상사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전환이 단박에 일어나진 않아요. 1, 2년 사이에 일어나진 않아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기 지금 우리가 르네상스, 그다음에 서양에서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야기할 때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넓은 범위가 르네상스입니다. 가장 넓은 범위. 14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 가장 넓은 범위예요. 그 안에 종교개혁이나 과학혁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르네상스 얘기하는데 르네상스가 좀 더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고 그 안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정신사적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과학혁명이라는 것은 과학혁명도 물론 정신사적 혁명을 포함하지만 하나의 방법론의 측면이 강해요. 방법론의 측면이 강해요. 그 얘기는 이제 과학혁명 얘기는 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과 과학혁명, 요 세 개의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서양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어떤 것이 어떤 것에 포함되는가, 요 관계를 알아둬야 돼요. 르네상스는 전반적인 의미에서 고대 플라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플라톤을 근거로 해서 고대를 되돌아가자 하는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그런 복고운동이 아니라, 일단 고대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감으로써 인간 중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인간을 전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인간이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인간도 되지만 루터가 얘기할 때는 동시에 내면 속에서 신을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은 신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 인간도 돼요. 인간의 오만함이라는 게 이제 거의 생기죠. 근대 과학에 의해서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쥐어주면 그들은 오만해질 수 있죠. 그죠? 오만해질 수 있고.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치 독일에서 도색 한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체계가 극상의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절멸시킬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점이죠. 강점이자 동시에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러잖아요. 오늘날 살고 있는 세계.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르네상스이 베이컨, 홉스, 마키아벨리 그리고 르네상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부품이. 291페이지 펴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금 베이컨, 홉스, 마키아벨리 그리고 르네상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양반 제목을 멋지게 다느라고 그랬는데 르네상스 이렇게 해놓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해놓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해놓고 베이컨, 홉스, 마키아벨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르네상스가 아니라 르네상스 안에 베이컨, 홉스, 마키아벨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앞에 우리가 했던 루터도 여기 들어가요. 에라스무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범위가 종교개혁 루터와 그의 후계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르네상스 해놓고 종교개혁 그 다음에 베이컨, 홉스, 마키아벨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범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홉스 그러면은 근대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연대기로 보면은 르네상스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잠깐 앞에 있는 그 연대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연대표를 보면 다시 거기 마르틴 루터가 1483년에서 1546년인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1561년에서 1626년이고 토마스 홉스가 1588년에서 1679년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1469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에라스무스부터 토마스 홉스까지 사실 홉스를 근대 철학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르네상스로 넣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좀 대체로 잠깐 여기 보세요. 대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양 철학사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이라는 게 없어요. 르네상스 시대 철학이라고 안 다뤄요. 그냥 르네상스가 있으면 르네상스에서 다룰 때 되게 이제 단테나 이제 마키아벨리 정도 이렇게 딱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테가 단테는 여기 연대가 아예 안 나와 있네. 네, 단테가 아직 연대가 안 돼. 단테나 그러니까 철학사에서는 단테와 마키아벨리 정도 딱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곧바로 여기서 대륙의 합리론 일반적인 철학사는 대륙의 합리론 그리고 그다음에 영국의 경험론 이렇게 써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데카르트 피노자,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영국의 경험론 하면 이제 베이컨, 홉스를 넣기도 하고, 베이컨과 홉스를 함께 하기도 하고, 홉스가 베이컨의 비서였어요.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로크, 그 다음에 버클리, 흉, 이렇게 해요. 영국의 경험론을. 그냥 연대기 무시하고 계보를 따지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칸트를 넣죠. 칸트 놓고 독일 관념들 피테, 쉘링, 헤겔 뭐 이렇게 써요. 되게 서양 철학사를 쓸 때는 서양 철학사의 계보를 따질 때는 그러니까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이 로버트 솔로몬 책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요렇게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영국의 경험론은 여기서 살짝 빠져가지고 이제 이 책의 체제는 영국의 경험론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영국의 경험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단테하고 마키아벨리 읽고 여기는 이제 이 책은 이제 루터, 에라스무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라스무스 이해가 되죠? 요 책의 계보가. 그리고 저 역시 이런 계보로 보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이런 계보로 보는 게 옳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륙의 합리론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경험론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네? 다시 얘기해 보자면 단테나 마키아벨리나 루터나 에라스무스나 베이컨이나 홉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고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고 이들은 중세 시대의 신 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인간 중심의 세계관. 근데 그 인간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냐 이제 좀 따져서 물어야겠죠. 착하고 이성적인 인간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물질적인 탐욕에 이제 쩌들어 있는 인간이냐, 어떤 인간이냐. 이건 이제 좀 나중에 생각할 얘기고 중세 시대로부터 근대 이른바 근대적인 세계관으로 전환을 일어난 것이 르네상스다 한다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 전환을 다각도로 이뤄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대륙의 합리론하고 영국의 그 없는 얘기할 때 이 사람들 모두 다 우리가 확실한 인식을 얻기 위한 인식의 원천이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간의 감각이 있다. 이런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 인식의 차이는 인식의 원천이 그러니까 확실한 인식의 원천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대륙의 합리론자가 됐건 영국의 경험론자가 됐건 이 사람들이 인식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각이라는 얘기죠. 중세시대 때는 아무리 지가 자랐어도 성소가 궁극적인 그 진리의 원천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사에서 대륙의 합리론하고 영국의 경험론을 대립된 것으로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 합리론이든 경험론이 될것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확고한 진리의 원천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고 이런 생각으로 가는 길목에 바로 이런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박명훈 학생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해. 박명훈 군은 무슨 짓을 할 때 아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짓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해요? 하려고. 왜? 세상에 그렇게 살아요? 김태희가 없으니까 지금 대답을 해야 돼. 왜 세상을 그렇게 살아? 왜 도덕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 판단을 하는 편이 저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돼요.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건 안 따져요? 그 자체가 일종의 그 이익 손해. 굉장히 풍부한 생각을. 응? 주변에서 만난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훨씬 많죠? 예. 어? 예.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뉴스 하나 나오면 뭐,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에 뭐 어쩌다 뉴스 나오면 밑에 댓글이 한 300개씩 붙잖아요? 그 댓글이 있다 보면 꼭 나오는데, 전과 14범이 하는 얘기가 빤하지,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이명박 씨가 전과 14범이래. 전과 14범이 하는 얘기가 빤하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전과가 많은 사람, 전과가 많아도 그가 유능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과가 많아도. 이 생각이 우리가 갖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거라. 그게, 이를테면, 저는 그게 대체로 봐서 이제 1800년대에 정조가 죽었는데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약 150년 정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에라이씨 응? 내 한번 편하면 됐고 이익만 되면 됐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어쨌든 뒤로 호박씨를 깔망대로 사람들이 명분을 내세우잖아. 그게 인간의 돈이라는 놈 분자가 어찌 그따오지 사기는 지들 뒤에서 분자가 그따오지 계속 하면서도 앞에서는 어쨌든 그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 전환이 한 200년 걸렸어요. 그쵸? 지금 그리고 더 이상 학식 있고 교양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또는 인격이 인품이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존중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하다못해 서울시 교육을 총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데도 누군지 알지 교육감 누구야 공룡태 어? 머리 염색만 하면 다야? 응? 그러니까 공정 지금 생각해 대통령이야 그렇다 쳐 콩가루라 해도 돼. 근데 교육감을 뽑는데도 전혀 도덕적인 게 문제 되지 않죠. 이거 뭐냐 우리는 그만큼 도덕을 폐기하는 거거든 우리 사회에서. 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 한두 사람이 아 도덕 그까짓게 도덕이 반면이 돼요? 이런 생각을 한두 사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사회 전체적인 어떤 시대적인 통념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통념이 바뀌어 나가는데 개입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신중심의 세계가 흔히 하는 말로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데 신중심의 세계가 한 천년 정도 유지되다가 뭐든지 신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는 세계가 유지되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원천을 그것이 이성이 됐건 감각이 됐건 진리의 원천이 이게 인간의 이성이고 인간의 감각이잖아요. 근데 진리의 원천을 인간에게 둔다고 하는 것 이런 전환을 이뤄내는 계기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종교 개혁에 끼친 개입되는 요소들 내가 대여섯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고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게 바로 이런 전환을 이루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점에서 그래서 단테나 마키아벨리나 루터나 에라스무스나 베이컨이나 홉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전환기의 지식인들이고 이들이 펼쳐 보이는 어떤 사상들을 갖다 잘 살펴보면 요 사람들 갖다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른바 전범이 되는 어떤 확고한 기준과 권위가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과 권위가 생겨나기 전 그 중간 어중간한 중간에 이행기 있죠.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행기라고 그러고 보통 그런 것을 언짢아하는 사람은 혼란기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걸 이행기라고 말하는 게 적당하겠어요. 이런 이행기에는 어떤 사상들이 생겨나고 또 어떤 사상들이 새로운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 되어가는가 그런 것을 탐색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 당시에 지금 우리 사상사 책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에 요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겠죠. 요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겠죠. 물론 과거가 더 아름다웠다라든가 또는 신중심의 세계가 더 좋았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탈리아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뭐 캄파넬라라든가 또는 토마스 모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 있었는데 결국 오늘날 탁월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이후에 나타나는 세계하고 잘 들어맞는 사람들이 추려지게 됩니다. 즉 이행기에서 새로 그 다음 시대에 오는 것하고 잘 들어맞는 좋게 말하면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잔대가리를 좀 굴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연구해보는 게 재미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거기 2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은 이 반종교개혁, 가톨릭 종교개혁이라고 그랬죠. 이미 르네상스에 의해 변화된 개인이 강조되는 지적 배경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보면 벌써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과 가톨릭 종교개혁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넓은 범위임을 알 수 있죠. 르네상스 혹은 재생은 르네상스를 열렬히 옹호하는 이들 말처럼 새롭게 시작된 시대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재생 열광 그리고 실험 시대였다 이렇게 되는데 뭐 재생이나 열광이나 다 거기서 보이는데 거기 보면 특히 중요한 말이 실험 시대였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르네상스 이게 좋은 말이에요. 이행기다. 실험 시대 이것저것 해본다. 지금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생겨난 금융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금융위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20여 년 동안 유지되어오던 금융자본주의 시대, 신자유 시대가 마감을 구하고 자본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이행해가는 시기다. 자본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아, 왜 그럼 이번 기회에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망하려면 자본주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강력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또 몸을 바꿔서 이제 새로운 합체 로봇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요즘을 이행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이행기가 어떻게 지나가, 아, 그러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이행기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좀 고통스럽고 괴롭긴 하지만 저 굉장히 요즘에 좋은 시대라고 생각해요. 참 좋은 시대라고. 그러니까 워낙에 한국은 서양에서는 한 4, 50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 한국에서 4, 50년에 걸쳐서 일어나니까 살아생전에 온갖 걸 다 볼 수 있어요. 네? 봉건 시대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봉건 시대. 그러니까 가령 지금 저기 암동 이런 데 가면 아직 봉건이잖아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또 투표를 해도 저기 우리 가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찍고 그러잖아요. 봉건 시대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박정희에 의한 조국 근대화 시대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금융 자본 시대에서 이제 그 다음의 것을 넘어가는 시대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근데 그 한반도에서는 외국에서 한물 간 걸 들여다가 하다가 꼭 개털되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금융자본주의 다 거덜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금융산업통합법이라는 것을 해요. 금융자본주의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연세대학의 그 정치학과의 문정인 교수는 항상 한반도의 엇박자라는 말을 쓰는데 엇박자가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야. 어쩌겠어. 앞으로 5년 동안 위대한 MB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의 선택, 열어준 우리의 선택. 어쩔 수 없어요. 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MB를 안 찍었을지 몰라도 우리 빼고 다 찍었단 말이야. 죽였어. 난 안 찍었다고 할 수 없어요. 찍지 말라고. 네? 찍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폐 죽인데도 막 찍는 거 아니야. 네가 폐 죽여봐. 막 이러면서 나 죽더라도 진짜 그 선거운동할 때 이렇게 보면 MB 아줌마 연대라고 알아요? MB 아줌마 연대라고 있어요. 그 검색 엔진 들어가서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MB 아줌마 연대 쳐보세요. 나온다니까. 있어요. 뭐든지 MB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TV에서 방송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르네상스 시대가 이행기다. 실험 시대인데 이행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때 만들어진 몇몇 가지 사회적인 통념과 기반 또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단테는 아니에요. 단테는 좀 아니고 단테는 아니야. 단테는 내가 사랑하는 단테는 아니고 마키아벨리나 루터나 베이컨이나 홉스의 사상에 나타나고 요것을 딱 보면은 이때 160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세계 있잖아요. 요 세계의 모습이 맹아적인 형태로 담겨있어요. 이들 사상을 보면. 그래서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160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이 서구 역사를 볼 때 가장 성공한 사상가가 누구냐? 한 명만 뽑아봐라. 그럼 누굴 말할지 아시겠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겠어요? 가장 성공, 네? 마키아벨리. 가장 성공한 사상가. 토마스 호프스. 홉스의 시대라고. 지금 우리가 국가도 괴물이잖아. 사람이 어찌 해볼 수 없는. 오늘 이제 우리 홉스 자세하게, 와, 홉스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올해도 살았어요. 90도 넘게 살았어요. 그 당시 90 넘게 살았으면 징글징글하게 오래 살았지. 건강에 신경 쓰면서 칠삭동이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놀래가지고 애를 놔버렸어요. 근데 홉스의 시대다. 이렇게. 홉스가 예견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정말, 이 사람이 일부러 그래, 그분이 오셨을 수도 있지, 홉스에게. 근데, 어쩜 이렇게 오래도록 들어맞는 얘기가 있나.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도 맞아요. 근데 마키아벨리 정치학의 면에서 그런데, 인간론,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해서는 마키아벨리 얘기였거든요. 홉스의 리바이든,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표지를 갖고 있는 그 리바이든 있잖아요. 이 책 하나를 다 들여다보면 인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다 나오거든요. 종합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유인부 갖고 왔어. 자, 그러면, 어쨌든, 르네상스 시대는 이행기의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동안 베이컨이나 홉스나 마키아벨리나 이런 사람, 마키아벨리는 아닌데 이제 베이컨이나 홉스 근대 사상가로 해왔는데 여기서 다시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로 생각을 하고 이들의 사상을 살펴보면서 르네상스 시대 이행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런 얘기죠. 먼저 텍스트를 보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292페이지 두 번째 문단. 역사적 문명에서 우리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패스트가 지나가고, 이게 중요하죠. 흑사병이 지나가고, 많은 것을 파괴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종식된 후에 따라온 흥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100년 전쟁이 1338년에서 1453년이에요. 딱 100년 아니에요. 징그럽게 오랫동안 했다. 그러는 데서 100년 전쟁. 1338년에서 1453년 100년 전쟁. 근데 이때 전쟁을 100년 동안 했다 그러면 전쟁 온 국토가 다 절단났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전쟁은 요즘의 전쟁하고 달라요. 즉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총력전하고 달라요. 이때 전쟁은 그냥 전쟁이 났다네. 아이고 또 하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농사 짓고 전쟁 이 뭐예요? 저 전쟁 할 사람들은 그냥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알아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제가 얘기할 때 대포가 중요하다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날과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대포, 새로 만든 제대로 된 주조된 대포, 이게 피렌체에서 등장한 게 1325년이에요. 1325년 피렌체에서 그 철도 여러 철인데 선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제 아주 조잡한 형태의 주조로 된 선철. 선철로 만들어진 대포. 이게 1325년에 피렌체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널리 퍼져서 전쟁 무기로 사용되려면 꽤 오래 걸렸겠죠. 반테가 신곡을 완성한 해가 1321년이거든요. 반테 신곡이 1321년이에요. 1321년 반테 신곡. 이때 요 한반도는 어디쯤 되냐면 고려 말 충수광 이때쯤 되죠. 원나라가 진짜 고려 말쯤 돼요. 전환기는 전환기지. 그러니까 한반도의 역사도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서 문명사정이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딱 전환이죠. 그러니까 저기 침대에서 자는 사람이 온돌방에서 자게 됐잖아요. 되게 큰 전환이에요. 지금 온돌방에서 자는 사람 별로 온돌방에서 온돌방? 침대에서 자지 않고? 찜질방 말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13세기, 14세기 이때가 14세기, 15세기 이때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100년 전쟁이 종식된 뒤에 이제 뭔가 좀 사람들이 바짝 뭐 좀 해보려고 그러고 새로운 문명의 이행기로 들어간 때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는 그토록 무시무시했던 시기에서 벗어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봉건제도는 거의 무너졌으며 새로운 상업주의와 모험심이 유럽을 지배하였다. 거기 새로운 상업주의 이거 이탈리아 반도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상업주의라는 말 옆에 상업자본주의의 등장이라고 적어두세요. 상업자본주의 등장. 이게 이제 이 양반 여기 안 써놨는데 자본주의의 근대적인 의미의 자본주의가 이제 시작됐죠. 새로운 상업주의. 세련되고 교양을 갖춘 시민계급의 새로운 세속적 이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제 세련되고 교양을 갖춘 시민계급 여기 왜 세련되고 교양을 갖추었느냐. 중세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대우를 받았어요? 중세시대의 이상적인 인간이 뭐였어요? 기사. 그죠? 폼나는 기사. 레이디 퍼스트. 그러니까 기사 계급. 근데 이제 대포가 등장해서 더 이상 기사가 폼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폼나는 인간들이 이제 세련되고 교양을 갖춘 말 그대로 지식인들이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적인 지식인들이 이제 폼을 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군주들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는 자각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싸움 가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인문주의는 그때나 지금이나 몇몇 복음주의적 논쟁자들의 비난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세속적이거나 무신론적이지 않았다. 르네상스는 여러 가지 점에서 중세적이었고 때로 신비적이었으며 그 점은 이제 단테의 신곡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르네상스 시대 최대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단테의 신곡은 굉장히 깊은 신앙심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톨릭 교리학은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해도 단테의 신곡을 반기독교적인 저작이라고 볼 수 없죠. 굉장히 신앙심 깊은 저작이니까 천국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옥, 여록,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가톨릭 교리의 기본 뼈대는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아니지 깊이 가슴에 느껴보면 단테가 말하자면 고대로부터 전해진 거의 모든 또는 중세로부터 단테 이르기까지 전해진 거의 모든 기독교적인 또는 고대적인 지식을 나름대로 소화해서 재구성해놓은 것을 우리가 신곡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곡을 잘 주석 따라서 읽어보면 단태에 이르기까지의 서구 사상이 거기 그대로 다 담겨있는 뭐 그거는 뭐 단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단태가 그리고 이제 단테가 그 신곡을 쓸 때 그 당시에 중세시대 그 공용어가 라틴어였는데 단테는 그걸 갖다가 피렌체가 속해 있는 토스카나 지방에 지방어로 썼어요. 신곡을. 그런 것들도 뭐냐면 이제 근대적인 의미에서 지방 언어들 이제 라틴어를 부인하고 지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자각도 생겨났죠. 그것이 바로 이제 현대 이탈리아어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사시가 있어야 그 말하자면 국민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어는 지금 한국어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예? 네? 100년 안 됐죠? 6.1준의 서유교문부터 따져도 100년쯤 됐네요. 예. 네. 근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한 3, 40년 됐죠? 그죠? 한국전쟁 이후라고 봐야 되니까. 한국전쟁 이후로 이제 그 유식한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쓸 말이 없으니까 이제 한글로. 흔히 하는 말대로. 사실, 김수영이나 이런 시인들은, 국어로 사유가 안 되잖아요. 김수영의 시를 읽으면 완전한 국어 안 나오거든요. 김수영 씨는 저기, 일본어로 사유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어에 동명사가 없는데 동명사가 많거나, 정지영의 시나 이런 걸 보면, 완전한 의미에서 그, 고유한 그 사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6.1준의 서유교문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쓰여진 책이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의 계략인데 문명론의 계략은 따로 고치지 않아도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서유교문은 읽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서유교문은 오늘날 우리가 그 단어를 안 쓰는 경우가 많고 바로 읽을 수가 없어요. 밑에 역자 주가 흔히 이 토를 달아줘야 돼요. 설명을 달아줘야 돼요. 그 단어들이. 근데 일본어로 되어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론의 계략을 쓴 게 1800년대 거든요. 1870년대거든요. 오늘날 그대로 읽어요.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러면 일본어는 그만큼 자기 언어로 가지고 오랫동안 어쨌든 그 언어가 후졌다 해도 한글이 과학적이든 일본어 그 가나 글자가 비과학적이고 반쪽짜리 언어라 해도 그걸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사용되어 온 언어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른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그 지역어가 사람들에게 국민어로서 사용되는 것인데, 1321년 단테 신곡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볼 때, 벌써 라틴어에서 벗어난 언어로 뭔가를 쓴다 이거죠. 라틴어에서 벗어난. 괴테가 파우스트를 쓴 게 언제입니까? 1800년대입니다. 그죠? 괴테가 1800년대일 거예요. 괴테하고 헤겔하고 칸트하고 다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그러니까 토스카나 지방의 언어로 쓰인 게 1300년대라면 독일어가 1800년대란 말이죠. 거의 한 500년 차이 나죠. 800이 3하면 5 아니에요? 4인가? 5. 500년 정도 차이 나죠. 그러면 독일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독일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이면 그만큼 늦게 나온 거예요. 독일이 지금 잘난 척하고 있어도 후발 국가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서구 유럽에서. 그 나라 언어가,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독일, 여기 번역을 했죠.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죠. 그런 것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독일어로 된 서사 문학이 나온 것은 괴테 파우스트라고 보니까 500년 정도. 그래서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후진 국가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여러 가지 점에서 중세적이었고 때로 신비적이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근대적인 이른바 근대적인 요소와 중세적 신비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던 시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을 봐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행기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교과서들은 편의를 위해 1500년에 금을 긋지만 르네상스라는 전환의 시기는 여기 이제 실험의 시대라고 했고 여기서는 다시 전환의 시기 14세기 중엽부터 1600년까지 걸쳐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00년 정도 아니 300년 정도 자, 우리는 이 시대의 철학사를 어떻게 분리하느냐는 실로 무익한 논의를 벌 수도 있을 것이다. 르네상스는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의 문학 예술 운동이었다. 그랬어요. 일단 르네상스를 규정하는 여기에 첫 번째 문학 예술 운동. 우리가 르네상스 그러면 되게 이것만 생각해요. 문학 예술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화가 있잖아요.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거든요. 그 문학 페트라르카, 단테 뭐 있잖아요. 그게 문학. 그 다음에 예술, 미술가들, 우수한 예술. 이것만 딱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 별로 안 중요하고 그 밑에 기술과 수학의 발전에 의해 촉진된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 포함하고 있었다. 바로 이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곧바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 과학혁명. 여기 되게 중요해요. 되게. 과학혁명.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르네상스 안에 종교개혁과 과학혁명 두 개가 다 포섭되어야 한다. 그랬죠. 과학혁명. 과학혁명 그러면 과학혁명이 제일 과학혁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학자가 누굽니까? 학자라기보다는 사람. 네? 갈릴레오. 예. 코페르니쿠스 아니에요.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가 왜 중요하냐?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수학으로서 표현하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수학. 수학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언어로서. 수학으로서. 그러니까 갈릴레오는 자기가 평생 동안 수학자로 불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 수학자로 불리려고. 그 당시에는 기술자라든가 또는 이렇게 과학자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이를테면 여러분들 그 로크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로크 같은 경우는 로크의 직업이 뭐였냐면 로크의 공식 직업이 뭔지 알아요? 의사였다고 의사. 네? 로크의 공식 직업이 의사였다. 내과 의사, 내과. 내과 의사가 뭐냐면 진맹하는 사람, 진맹하는 사람. 이렇게 수술 안 하고 그냥 수술을 이런 거 하죠. 그럼 수술은 누가 하냐? 이발사들이 했던 거예요. 이발소에 가면 이렇게 하얀 선하고 빨간 선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게 이발소. 그게 하얀 선이 붕대고 빨간 선이 피란 말이에요. 어? 그게 처음 하셨어요? 이발사들이 의사의 원조예요. 의과대학 출신들이요. 아니구나. 그러니까 의사가 내과 의사가 있고 외과 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수술을 하고 째고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너가 다 했어, 너가 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기 시작한 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요.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에서 전 유럽을 침략했죠.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혁명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부상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전투에서 부상자가 많이 생기니까 이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부상자를 치료했어. 혁명에 기여한 바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에 커리큘럼을 요구하는 거예요. 앙뚜한 의과대학인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외과 수술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외과 의사들도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다.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게 이제 그 지위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갈릴레오가 자기가 수학자로서 자리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수학자로서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갈릴레오는 그 수학의 언어로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로서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전통을 딱 올곧게 이어받아서 세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수학과 실험이 중요하다 했던 것을 강조한 철학자가 토마스였어요. 홉스에게 영향을 끼친 학자들이 몇몇 있는데 갈릴레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학혁명의 완성자가 이제 뉴턴이잖아요. 아이작 뉴턴. 뉴턴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과학, 자연과학의 어떤 전형을 만들어내서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부터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모형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그전에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실험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었어요. 이따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홉스 할 때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그 홉스하고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 그 보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일. 과학, 자연과학자. 보일하고 홉스하고 자연과학 문제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보일이 결국 거기서 이겼어요. 이기게 된 이유가 뭐냐? 보일은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실험 결과를 또는 과학의 어떤 그런 결과들을 업적들을 수학으로서 표현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근대적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갈릴레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293페이지문 르네상스는 실로 고전과 고전 철학으로의 핵이었다 이렇게 있는데 고전과 고전 철학으로 핵이었다고 할 때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을 일컫는다. 근데 이 점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제 자연과학의 문제, 그 다음에 문학, 예술운동 이런 거였는데 이제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거론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하나 일어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정치학에서도 지배적이었고 점차 사라져가는 그리스 도시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예찬은 그러한 사회가 실제적이거나 혹은 가능했던 시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하나 이상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중심사상은 국가와 정부 당국의 1차적인 목적은 도덕적 인간을 양육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사상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실천철학의 측면에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르네상스 시대에 그 전환을 이뤄낸 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마키아벨리예요. 정치와 덕, 정치적 수완과 윤리학은 함께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고귀한 견해가 거부된 것은 그다지 찬미할 만하지 못한 충격적인 르네상스의 한 특징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철학에서 쓰는 말대로 이런 경우에 이제 덕의 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은 덕의 정치학에서 현실 정치학으로 덕의 정치학에서 현실 정치학으로 이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기 현실 정치학의 대가가 바로 마키아벨리예요. 근데 재밌는 건 덕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벌추거든요. 벌추. 근데 우리가 덕이라는 말을 들으면 인간의 품성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착한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 대해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마키아벨리도 이탈리아로 덕이라는 말을 써요. 비루투. 비루투가 이탈리아로 덕이에요. 덕.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도 군주에게 필요한 건 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글자로만 보면은 도덕적인 품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그 덕의 내용이 뭐냐? 잔대가리, 뭐 뒷담화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이 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연 이명박이가 뭐 본격 선진화 이렇게 말하면 선진화잖아요. 말은. 근데 다 보면 사유화잖아. 재벌 기업에게 넘겨주는 거. 그런 것처럼 이 마키아벨리도 과감하게 덕의 정치학에서 지가 이제 그러니까 요 현실 정치학이라는 말을 마키아벨리가 쓰진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날 평가를 보고 저도 도구 정치학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아예 까놓고 그동안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도구 정치학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죠. 그러나 저는 이제부터 잔대가리의 정치학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는 없었던 거야. 나도 비루투 덕을 얘기하는 건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정치적 수완 그리고 도덕적인 것과는 관계없는 그리고 강력한 무력 이런 걸 무력을 지배하는 힘 이런 것들을 덕이라고 마키아벨리는 규정을 했던 거다. 이해가 돼요? 말장난 하는 거라. 네, 말장난.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신자유주의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신자유주의 더러운 거야. 그러면 모르는 학생들 자유인데 왜 더러워요? 왜 나쁜 거야? 자유잖아요. 막 이렇게 세상에 자유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우겨요. 막 한번 우기면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안 우겨. 자유잖아요. 막 이렇게. 자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유는 자유인데 몇 명의 자유야? 소수의 자유, 종부세 내는 사람들의 자유, 그나마 내기서 삐대는 새끼들의 자유. 예? 그렇게 말하면 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빨리 그런 자유를 얻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지금 신자유주의 교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로 그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해결에 있어서 자유에 관한 연구예요. 그럼 어떻게, 아, 선생님도 자유를 연구하셨군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골고루 잘 살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 자유, 사회적 정의에 바탕을 둔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 자유라는 단어를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강력한 매체들에게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는 그게 아니다 말해봤자 다 그 프레임에 쓸려가는 거야. 그 단어를. 그러니까 쓸 수가 없게 돼. 저들이 장악해서 20, 30년 동안 계속 그 단어를 가지고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 누구나 다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2 내지 3%예요. 근데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이 20%, 30%예요. 그 사람들이 왜 반대하느냐? 아, 폐지, 종부세 폐지해야지. 나도 돈 벌면 종부세 폐지 내기 싫어. 이 생각이 있는 거야. 네? 이 생각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종부세를 안 낼 자유. 내 재산에 대한 자유.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 수완을 의미하는 그 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기껏해야 하나의 타협 아니면 노골적인 더러운 거래로밖에 보지 않게 되었다. 정치는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비쳤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덕의 정치학에서 현실 정치학으로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마키아벨리의 업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마키아벨리 책 한 번 써가지고 그게 얼마나 읽혔다고 그러겠어요. 마키아벨리는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지 이게 가슴에 품고만 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던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가를 읽을 때 그 사상가의 책을 읽고 사람들이 다 따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품고 있었으나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해주는 게 사상가들이죠.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 읽어보면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이제 세속화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도덕에서 벗어나는 도덕과는 무관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95페이지 메뉴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르네상스의 가장 유명한 비판가들 중에 세 명만 언급한다면 프랜시스 베이컨, 토마스 홉스 그리고 거의 1세기 전에 태어난 마키아벨리가 그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 얘기는 지금 제가 방금 했고 베이컨하고 토마스 홉스가 영국 사람들, 두 사람이 말하자면 영국의 경험론자로 일반적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을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다. 이행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그 사람이 1561년에서 1626년, 토마스 홉스가 1588년에서 1679년이에요. 91세까지 살았군요. 많이 더 살았다. 토마스 홉스가 태어난 해가 1588년입니다. 아, 1588년. 세계사 연표를 보면 1588년이 두드러지게 탁 나타납니다. 이른바 스페인의 무력 함대, 아르마다를 영국의 함대가 격파한 해가 1588년.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때까지만 해도 스페인이 이제 그 대항해 시대에 말하자면 태권을 잡고 있었는데, 네덜란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태권을 잡고 있었는데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갖다 깨트림으로써 드디어 이제 대영 제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그게 상징적인 해가 1588년입니다. 1588년. 그러면 1588년에서 몇 년 안 있어서 동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 삼국전쟁이 벌어지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1592년. 임진왜란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동아시아 삼국전쟁, 한중일 삼국전쟁 다 끼어들었잖아요. 사실은 임진왜란 때문에 임진왜란 벌어져서 명나라가 전쟁 뒷수발하다가 망했잖아요. 전비를 엄청 써가지고 그러니까 동아시아 삼국전쟁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일본이 제갈 길을 가거든요. 엉까보면서. 일본이란 나라, 그러니까 16세기 말부터 1592년 딱 지나면서 1600년대 들어서면서 또 이제 일본이 네덜란드하고 교류하기 시작했고, 그랬을까. 요 시대가 동아시아로 보나 유럽으로 보나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전환기면 틀림없어요. 1500년대. 1588년, 뭐 해를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중국의 만력제 시대입니다, 만력제. 마키아벨리,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거기 뭐, 홉스 얘기를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거기 나온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홉스는 이중의 중요성을 지닌다. 첫째는, 베이커는 친구이자 동료로서, 이 표현이 조금 언짢은데요. 베이커는 따까리였다고 하는 비서. 아무래도 얘네들 친구 먹기가 좀 나이 차이가 좀 있죠. 따까리였다. 따까리라고 좀 친구자 동료 친구 따까리라고. 적어도 뭐 시다발이라고. 새로운 과학을 위한 이정표를 만든 또 하나의 인물이자, 그러니까 베이커과 더불어 새로운 과학을 위한 이정표, 우리 실험을 중시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학적인 언어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우주론에 대하여 철저히 비판한 인물입니다. 거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이걸 부인했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근대 정치이론을 설계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자,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 견해를 거세게 반대한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얘기는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또는 이 세계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자연적인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서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돕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조화 협력을 이루려고 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인데 홉스의 자연상태 보면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잖아요. 쌈박질 거리는 거.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점에 있어서 홉스가 근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이 홉스의 이 생각이 엄밀하게 인간 사회를 검토해보고 뭐 관찰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연 상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홉스에 보면 경쟁하잖아요. 그죠?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 이 생각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 인간은 그렇다. 경쟁하는 존재다. 그게 관찰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옳다고 여겨지면서 그에다 그것의 바탕을 깔고 그 다음 얘기를 하잖아요. 경쟁에서 이긴 놈이 그러니까 강자고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져야 된다. 그렇죠? 아바 노래도 있잖아요. 위너 테이크스. 승자가 다 가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구나. 있으면은.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는, 거기 보면, 그의 악명 높은 논문인 군주론은 정치에는 어떠한 도덕도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전쟁을 기술해서 그는 전쟁을 국가들 사이 관계에서 통상적인 것으로 보았고, 갑자기 사태가 돌발해서야 훈련받지 않은 군대를 성급히 모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전략을 마련해 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실로 마키아벨리와 홉스에 의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민 윤리학과의 결별은 궁극적으로 과학에서 베이커가 시작한 반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흔히 마키아벨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근대 정치학은 마키아벨리에서 시작해서 그걸 갖다가 아주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홉스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와 홉스를 한 쌍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 그러면 서로 경쟁하는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마키아벨리나 홉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정치학이 정당화해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공부하는 것이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벌써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랜시스 베이컨 이 사람은 근대 자연과학의 연구에서 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상가적으로 그렇게 뭐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베이컨은 그냥 뭐가 중요하냐? 경험이 중요하다. 그렇게 296페이지에 위에 세 번째 줄 보면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경험보다 이성을 더 신뢰하였는데 신뢰하긴 하였는데 그렇다 해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성을 가지고 사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태를 관찰하고 또 지가 직접 한 건 아닌데 실험을 관찰과 실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그런 점에서 베이컨이 중요하다 하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 철학사에서 베이컨을 뭐 다룰 만한 내용도 없고 사상사에서도 베이컨이 굉장히 중요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전환기에서 중요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로버트 솔로만 이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에서 베이컨이 시작한 반란보다 마키아벨리와 홉스에 의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이컨은 그냥 읽어보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296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부분을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르네상스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르네상스를 이렇게 되게 우리 르네상스 그러면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가령 당장에 전철 타고 오면 한강 르네상스 반포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알아요? 뭘? 아 서울시민 아니죠? 아 서울시민 아니니까 관심 없어. 경기도민이에요? 서울에 올 때 통행세네요? 맞아요. 왜 안 내? 경인고속도로. 뭔지 아시죠? 한강 르네상스 반포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뭐예요? 인공섬 만들고 뭐 이렇게 저기 뭐죠 저기 잠수교를 걸어다닐 수 있게 하고 그 걸어다니면 뭐예요? 잠수교 걸어다닐 수 있대.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르네상스라는 말, 한강 르네상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르네상스란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르네상스란 말이 르네상스라는 출판사도 있지만 르네상스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아름다운 시절, 그다음에 문화예술이 막 융성하던 시절 이렇게 쓰이거든요. 일단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역사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가 아름다운 시절은 없어요. 그 어떤 시대가 아름다운 시절이 있을 자신 생각이 아름다운 시절이 언제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닌 걸 내가 증명해 줄게. 황금 시대, 뭐 아름다운 시절, 뭐 세종 때가 아름다웠다? 조선왕조실록 검토해보면 세종 때 사형이 제일 많았죠. 사형 집행이 아름답긴 개꿀. 이제 막 국가가 세워지고 태종이 이제 윗대가리들 좀 잘라놓으니까 세종이 이제 국가 기관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종 때 조선왕조실록 조사에 나오잖아요. 사형 집행이 제일 많았어요. 그 사람들 세종 눈에는 아름다웠겠지만 백성 눈에는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시절일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차라리 연상군 때가 나아. 왕은 맨날 술만 먹고 노는데 밑에서 편한 거지. 그렇잖아요. 네? 회사에서도 황병문 자네 있는 직장에서 직장이잖아. 그 윗대가리가 날마다 술 먹고 뭐야 자네 똑바로 근무하나 안 하나 감시도 안 하면 편하지. 이게 연상군 때라니까 그때가. 그리고 뭐 사화가 많이 일어나도 뭐 이렇게 관직이 없는 사람은 뭐 만판 아니에요. 그죠? 그냥 과거 시험만 안 보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그 연상군 때가 저는 조선시대 때 언제 연상군 때가 제일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나. 백성들에게는 왕은 술 먹고 놀고 있고 그냥 이게 왕의 남자들만 좀 힘들지. 이거 해야 되니까 왕의 남자들 힘든데 우리는 뭐 왕의 남자가 아니잖아요. 출타기 안 하니까 이중기 이런 애들만 힘들고 뭐 우리 뭐 힘들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시대가 행복한 시대였다 또는 어떤 시대가 바로 진보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자기가 놓고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노선에 합치된 시대면 좋은 진보의 시대였다고 말하는 거죠, 대개.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갔다가 얘네들은 뭐예요? 당나라당 애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놈도 10년인데 뭐. 네? 영상일 때부터 다 이제 문민정부 딱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는 헐벗고 굶주리던 사람들은 그래도 박정희가 나왔다, 전두환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전두환이 때는 재벌들 좀 까불면 불러다가 정중히 불러다가 대가리 박아 이 새끼야. 어? 왜 이래? 왜 이렇게 되잖아. 재벌들이 막 대통령한테 꼼짝을 못하잖아. 그리고 아주 포괄적인 방법으로 물가 안정을 시키는 거야. 어? 이래 라면값 올리 개새끼들 막 안기부세 잡아가 버려. 라면값 올리니까 이때 그러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제가 해병대 제대했는데 해병대 이게 좀 학식이 높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병들 중에. 그래가지고 그 좀 대학 다니다가 왔다는 놈들은 다 뽑아다가 막 경제교육이라는 걸 해요. 애들이 다 못 알아들어. 막 수요 공급을 못 알아들어요. 이 병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정치 경제학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 경제. 그 과목을 좀 똑바로 배운 애들이 몇 없잖아. 다 고등학교 중퇴하고 대충 야매 졸업장 가지고 온 애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포항 해병대 1사단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대에서 이 경제, 그때 전두환 때인데요. 경제 그 시험, 경제 시험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막 가서 내가 막 중대에 상 타고 그랬다니까, 내가. 내가 경제에서 상 타본 적 있어요. 경제 시험에. 전두환 때는 막 그 전두환이 그러니까 이거 저기 전직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새로 뭐 오고 뭐 이러면 얘가 경제는 물가야.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이 새끼가. 별거 대가리 든 것도 없는 새끼가. 근데 그게 전두환이 물가를 억압할 수 있는 게 지금 MB 물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애들이. 라면값 바로 올라갔잖아. 짜장면값 바로 올라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전두환 때가 먹고 사는 게 좋았던 거예요. 바로 김영삼일 때 되니까 어떻게 돼? 이른바 민주주의, 민주화 시대가 열렸어. 그러니까 민주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권력이 재벌을 갖다 포괄적으로 누를 수가 없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가 재벌 권력이,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 세력을 갖다 곳곳에다 집어넣고, 이건희 같은 애들이 이제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인가? 걔 시켜갖고 이제 검사들한테 떡값 돌리고, 이렇게 곳곳에다 심어서 완전히 자본가의 지배를 갖다 완성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본가 출신 대통령도 나왔고, 그죠? 뭐가 잃어버린 10년이야. 잘 나갔던 10년이지. 그동안. 그래서 딱 드디어 이제 명박이로서 이제 김영삼에서 시작해서 명박이로 이제 완성되는 하나의 자본가 지배가 15년에 걸쳐서 이제 김영삼까지 하면 20년이 되겠네,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이 20년 동안 딱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지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놈 10년이야. 앞으로도 5년. 앞으로 또 5년 재진하면 뭐 박근혜가 나오면 좀 달라질까. 아우, 짜증나. 그냥 안 돼. 법당에 안 돼. 아우, 그 가증스러운 미소 아주. 늙을수록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가 아름다운 시대다, 어쨌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르네상스 시대 아름다운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인이 이제 문화와 예술의 시대였다. 요거 하나뿐인데, 예? 문화와 예술 시대였다. 이거 하나뿐인데. 당장에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봐도 순수한 의미에서의 문화예술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상업미술가란 말이죠. 공방에서 똘마인들 데리고 작업을 했던 축성술도 연구했고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개혁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종교개혁도. 그래서 이제 인간 정신 내면으로 신이 내면화되는 시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학혁명의 맹아가 생겨났다는 거. 갈릴레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죠. 이게 바로 그래서 다 묶어서, 이런 것을 묶어서 르네상스 하나의 이해입니다. 전환은 여기 로버트 솔로몬 교수 말대로 전환의 시대 또는 실험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특기해야 될 점은 이제 네 번째로 특기해야 될 점이 이제 아주 정치학의 전환이 일어났다. 정치학의 전환. 그리고 지난 시간에 거론했던 것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전쟁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세팅을 잡고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을 르네상스 시대에 염두에 둬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하게 될 토마스 홉스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집니다. 르네상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시 생각하세요, 지금.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다빈치 아름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 물 한 잔 먹고 합시다.